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빛나는 저국. 다음 들으실 노래는 김일성 대원수 만세. 계속하여 너래 위대한 우리 저국. 마지막 순서로 너리 본용하라 조국이여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